정신없이 꿈들처럼 너를 따라가 내 사랑을 찾았다. 나 오랜 꿈을 만났다. 단 하나 삼킨 듯해 나는 뜨거워져 저 하늘 태양처럼 너만 비춰줄게. 다른 누군가가 곁에 있기 전에 이런 내 마음 모두 말해주고 싶어. 스쳐만 지나도 내 가슴이 뛰는데 넌 아무것도 모르지. 닿았다가 사라지는 그런 꿈은 아닐 거야. 내가 찾던 그 사랑이 바로 너니까. 너 하나만 보인다. 내 눈에 너만 빛난다. 내 정신없이 꿈들처럼 너를 따라가 내 사랑을 찾았다. 밤하늘에 걸린 별빛 같아.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보기 전에 내 품에 숨겨놓고 나만 갖고 싶어. 스쳐만 지나도 내 가슴이 뛰는데 넌 아무것도 모르지. 손끝에 닿았다가 사라지는 그런 꿈은 아닐 거야. 내가 찾던 그 사랑이 바로 너니까. 너 하나만 보인다. 내 눈에 너만 빛난다. 내 정신없이 꿈들처럼 너를 따라가 내 사랑을 찾았다. 나 오랜 꿈을 만났다. 너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. 너 하나만 들린다. 내 맘에 너만 담는다. 네 발걸음을 따라 걷는 그림자 되어 내 사랑을 찾았다. 내 깊은 꿈에 빠졌다. 너 하나뿐인 너.